매끝성 매력증을 잃는 MC 몸 원하도 컴퓨터 너 말을 생각하며 하는 것 봐 밥을 안 먹어도 난 너무 좋아 사랑이란 건 원래 도박 내 정신이 나갔나 봐 너무 좋아 분명 사랑에 빠졌어요 I only think about you 내가 이럴 수는 I can fall in 내 맘을 받아줘 밥을 먹다가도 oh. yeah. TV 보다가도 oh. Oh. 괜히 마음이 찡해져요 내 가슴도 왜 내가 이럴까요 내게 무슨 주문을 걸어놓은 거죠 나에게 올인해봐 give it to me oh. 주문을 걸어줘봐 부리디 빠빠 뭐든지 필요하면 물어봐 oh. Stand up get on your feet Don't wanna taste 수 없는 하나의 beat 그대 고백은 참 잘해 우리 너무 비슷해 우리 눈엔 하트가 빛나 우리 사랑은 뜨겁게 노래 부르면서 oh. 사랑에 빠졌어 oh. Oh. 이제 내 손을 잡아줘요 Ha ha ha.